아파하는 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대신 이거 하나만 내게 약속해줘 딱 하나만 약속해줘 너의 그 자리는 항상 늘 그대로일 테니까 혹시라도 내가 다시 그리워지면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다시 내게로 돌아와줘 하루하루 이렇게 눈물로 아낌없이 너를 기다리는 나에게로 돌아와줘 끝이 없는 내 안에 기다림 멈출 수 있는 건 오직 그대밖에 없어 기다리는 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대신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해줘 딱 하나만 기억해줘 내 어깨는 항상 널 위해 비워놓을 테니까 언제라도 내가 다시 필요해지면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다시 내게로 돌아와줘